춤추나 다 들어와 덤벼 내 시색이 모두 다 들어와 덤벼 네가 누구든 붙었어 지금 나 신세계 모두 들을 게 없어 Suck it going on Running running like it's stolen 넘쳐 흘러 허름 money 누가 막아내도 버리 그리고 도전 정신 I'm like 황정민 손들어 태양 위로 경배해 내게 빌어 기들여 내 스타일로 그냥 드립받지 그대로 들어가 내 손을 씹어 덤벼 bring it on 주먹 쥔 손 내게 더 세게 뻗어봐 저 엄마